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실 노래는 리미용수 퍽퍼. 서산아 정갈래 만갈래로 쏟아지는 폭포수 조선의 옥생기상 비껴있는 그 모습 내 나라의 자랑인 리명수 폭포 지는 물방울이 무지개 아름죠 천만 보소 고수에 가득 넘쳐나네 한겨울 울지 않고 서리 꽃을 피우 경치 이룬 강산 인민에게 주시려 수령님 혈전 말리 해주셨네 장쾌한 그 모습에 생각 깊어지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함께 갑니다. 아름다운 노을은 강산이 펼치며 장군님 모나못 전선길 가실 때면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장군님 따르는 병사들처럼 우리 마음 청대되어 함께 구비령 넘어 밤길을 헤치며 장군님 천리몬 북변 땅 찾으시며 우리 마음 혈기 때문에 함께 갑니다 가시는 그 길에 종교이 되고 싶고 새기시는 처음마다 기쁨이 되고 싶어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내 조국의 행복이 그 길에 있어 우리 마음 장군님과 함께 갑니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은 노래하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산의 오르자.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